안녕하세요. 정오에 만나요. 네, 오늘 금요일 차모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새로 녹음을 하는데. 네. 어느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네, 좀 다시 쌀쌀해진 것 같아요. 조금. 네. 아직 낮에는 조금 아직 덥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추워지면서 다시 이제 겨울이 와 뭐 가을 오고 겨울 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는 때를 말하나요? 그런 걸? 그렇죠. 계절이 바뀌는 거죠. 계절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 온도가 바뀌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온도 변화가 좀 크다거나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몸에 뭐 질병 같은 게 많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건가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예 몸이 이 환절이잖아요. 계절이 바뀐다는 얘긴데 계절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 외부 환경, 온도, 습도, 네. 아 습도도 이런, 같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환절기라는 거를. 아 근데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환절기 때 더 많은 변화를 느끼겠죠. 뭐 평소에 보다 뭐 덜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없던 질환들, 증상들이 생긴다든지, 아. 예. 그거는 내 몸이 기존에 있던 생활에 적응이 돼 있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변화가 생기는데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면역력이랑도 상관이 있는 건데요. 면역력이 좋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낼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겠죠. 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뭐 이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예. 제가 요즘 이제 힘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 한 3-4일 정도 됐는데요.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예전 같이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예,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아마 요 며칠 사이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저도 지금 살짝 코가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아, 예, 약간. 예. 예. 그런데 그렇다고 감기는 아니에요. 그 요 며칠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네. 예. 그 전에는 엄청 더웠죠. 좀 덥고 건조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게 뭐 아주 건조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그 아마 습도가 한 60, 70 아래로 유지하다가 비가 많이 오면서 100도 오. 이상. 예, 저는 이제 습도를 자주 체크를 하니까요. 나. 예, 한 비가 올 때는 한 100%가 돼요. 그게 이제 지속된 거죠. 오랜 시간. 네, 거의 예. 일주일 그랬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예, 예전에 제가 처음 뉴질랜드 왔을 때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증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가 끼고 아. 또 코가 막히고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하면 없어지고. 아, 예, 예.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증상인데 이번에는 제가 좀 오래 그러더라고요. 시간이죠. 그래서 아마 날씨 관계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뭐랄까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혼자서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 요즘 더 피곤함을 느끼시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 습도가 높아지면요. 네. 아무래도 몸이 무거워져요. 아. 그러니까 휴지에 물을 묻히면 아니면은 습한데 휴지나 뭐가 있으면은 이게 물을 빨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축 처지잖아요. 네. 휴지나 뭐 종이든 같은 원리이죠. 아. 사람 몸도 결국에는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외부에 습도가 높아지면 사람 몸도 같이 이제 좀 처지거나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로함을 더 느끼고 그렇지만 이제 몸에 열이 에너지가 많아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면 또 이 습이 또 마르겠죠. 아, 예, 네. 그러면 또 피곤해졌던 게 또 금방 없어지는 거고. 아. 근데 문제는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그 습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저처럼 코가 막힌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외부로 예. 이렇게 표현이 되는 아, 예. 아 그렇군요. 아니 저도 이제 굉장히 무겁다가도 무거워서 이제 힘들면은 그냥 계속 있으면은 계속 쭉쭉 처지고 움직이면은 또 괜찮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 어떤 느낌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뭐 무슨 증상이나 그런 용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뭐 발동기 이런 거 개념 발동기 발전기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엔 이 핸들을 돌리잖아요. 아, 네. 처음에는 엄청 힘들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속력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직접 힘을 안 줘도 가죠. 네, 그렇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처럼 처음에 많은 힘이 들지만 점점 가속력이 붙으면은 힘이 생기듯이 네. 예, 처음에 그 힘이 있냐 없냐가 그 아침에 일어나는데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제 환절기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계절이 바뀔 때, 그럼 계절이 바뀔 때는 보통 이제 기온도 변하고 습도도 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질랜드에 맞춰서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고 예. 예, 또 이제 또 반대로 뭐 겨울에서 봄이라든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런 계절에 따른 환절기에 대한 그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제일 그 계절 변화에 제일 민감한 장기는 우선은 폐예요. 아, 폐가 다른 장기는 외부와 직접적으로 바깥 공 오픈이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폐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 공기를 산소를 들여 마셔서 그거를 흡수를 해서 내 몸에 각 피를 통해서 각 그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폐는 외부와 직접적으로 예 열려 있는 장기죠. 오픈돼 있는 장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외부 네. 공기가. 그다음에 이제 폐가 그렇고, 그러면은 폐랑 관련돼 있으려면 기관지. 그다음에 코. 코로도 숨을 쉬니까. 네. 예.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이 폐 관련 질환. 천식, 비염, 예, 이런 쪽. 아, 그래가지고 이제 천식 있는 분들이 뭐지 뭐 계절 변할 때 환절기일 때 많이 좀 더 그렇죠. 그런 예. 게. 예. 아, 그건 외부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우선 폐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공기하고 직접 닿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환자들 이제 진단하다 보면은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폐에 열이 있는 환자들. 그럼 그거는 이제 공기가 따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건 아니고요. 지금이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온도가 아주 낮지도 않고, 네. 온도가 적당히 있죠. 한 20몇 도 유지하니까. 네. 그런데, 밖에 습도는 높고, 그래서, 피부가 호흡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딱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피부에는 땀구멍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네. 숨구멍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야지 이 외부하고 내부하고 호흡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피부가 호흡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급격히 온도가 변화가 생기면 이 피부의 땀구멍, 숨구멍이 막혀요. 아, 그러니까 찬 기운이 닿으면 수축하죠. 모든 물질이. 그렇죠. 네. 예. 그러면 피부도 수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습도까지 높아버리면 피부가 더 막히는 거죠.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 데다가 습이 있으면은 예. 습이 그 좁아진 구멍까지도 막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온도가 추운 날씨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 몸 안에 온도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외부에서 차단돼 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열이 이 피부를 통해서 발산이 돼야 되는데 막혀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은 풍선이 이제 빵빵해지는 것처럼 네. 열이 이 피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피부도 좀 더 막혀 있기 때문에 풍선이 부풀듯이 네. 이렇게 눈에 띄게 뭐 부풀지는 않지만 원리상 예 그 열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안에서 압력이 더 생기고 약간 붙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열이 생기는 거죠. 아 아니, 저는 내부에 열이 생긴다고 하시길래 저는 이제 공기가 뜨거워져서 그걸 흡입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면은 이게 뭐 과학 시간 내에 배우게 되지만 압력을 가하면 분자가 좁아져서 많이 움직이고 해서 열이 발생하고 뭐 네. 그런 거죠. 네,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인체에도 그런 비슷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관지의 증상이라든가 질병이 생기는 거는 그 기온 온도가 높았다 떨어질 때나 낮았다가 다시 올라갈 때 뭐 그런 차이는 없나요? 아무래도 있죠. 있는데 지금 계절에는 이제 좀 그런 거고 반대적인 개념으로면은 추웠다가 이제 겨울에서 봄이 된다거나 예, 예. 뭐 그럴 때 추웠다가 할 경우에는 이제 움츠러졌던 게 펴지는 과정이면은 뭐 피부 가려움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왜냐면 닫혀있던 게 강제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추운데 있다가 아 겨울에 갑자기 예. 따뜻한 데로 갑자기 방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사우나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겨울에 예. 갑자기 집에 가면 간지러울 때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도 이 피부가 외부와 소통을 제대로 적당히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저는 왜 간지러운지 잘 몰랐는데 네, 뭐 그렇죠. 그렇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니까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게 장기화됐을 때는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열이 밖으로 못 나가서 생기는 게 더위 먹었다고 표현하는 심할 경우에, 그러니까 일사병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그 피부 호흡을 못하는 거랑 관계가 있죠. 아, 냉방병이 뭐냐면은 차가운 네, 그렇죠. 계속 있다가 땅구멍은 다 닫혀 있는데 그러다 밖에 나가면 열을 발산을 못 시키니까 열은 안에서 계속 하고. 아,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궁금했던 게 이제 요즘은 이제 뉴질랜드는 제가 제 활동 변경 안에서는 에어컨을 뭐 가게라든가 잘 안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건물에 가면은 여름에 에어컨을 그렇죠. 저한테는 추울 정도로 해놓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잠깐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계절은 아니더라도 이제 환 네, 그렇죠. 뭐라고 할 네. 작은 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작은 그럼. 환절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제 느끼냐면은 마트 갔을 때. 아, 마트는 좀 추운 편이긴 해요. 네. 마트가 춥고 특히 냉장실 앞을 지날 때. 그렇죠. 뭐 네. 이렇게 채소 있는 데거나 아니면 그렇죠. 고기 있는 데. 그 앞을 지날 때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폐 기능이 약한 게 태어난 체질이라서 아. 이제 그런데 되게 취약해요. 아 예. 그러면은 갑자기 또 이상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그런 게 이제 폐 기능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아. 폐가 약하다는 얘기는 기도 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리고 폐 기능이 떨어지고 기가 약하다는 얘기는 몸의 열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실 앞을 지난다거나 네. 이럴 때 건강한 사람,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예, 폐 기능이 떨어지든 말든 열이 있다면은 최소한 열에는 냉기에는 무감각하다. 큰 저기가 없겠죠. 근데 몸이 차니까 냉기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중간중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네. 뭐 여름에도 막 긴팔 입고 다니고 막 이 나라에서도 막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안 덥냐고 맨날 그러거든요. 예. 저는 이제 폐는 그냥 뭐 약간 뭐 감기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감기가 걸리는 것도 결국에는 폐가 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겠죠. 되고. 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제일 큰 면역이랑 제일 큰 연관 있는 게 피부고요. 네. 그 다음에 폐. 예, 폐 기능.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폐가 약하면 피부 기능도 약할 당연히 같이 약한 거고. 예. 뭐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환절기일 때 이렇게 뭐 폐 기능이라든가 기관지라고 하나요? 뭐 그쪽 네. 말고 또 다른 어떤 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도 뭐 폐랑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건 지금 이제 지금 아마 비염 환자들이 평소에 비염이 있던 사람들은 비염이 좀 시작이 됐을 확률이 높죠. 지금 시기적으로. 비염이라는 게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콧물이 나고 그런 건가요? 예, 뭐 보통 많이 휴지나 그런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비염 있는. 그러니까 비염이 그러니까 축농증이랑은 조금 개념이 좀 틀린데요. 아. 축농증은 말 그대로 농이에요, 농. 염증 질환이에요. 아. 근데 비염인 경우에는 차이점이 뭐였냐면 열이 있냐 없냐예요. 그럼 비염이 열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비염은 열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아. 축농증 같은 경우는 열이 많고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비염이 장시간 지속되면 축농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아, 그 열이 있는 거와 없는 게 그 두 개 차이가 있는데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염증도 아무리 차가운 것도 뭐랄까 어떻게 설명? 감기가 보통 걸릴 때, 네. 몸이 한기 때문에 추움을 느끼고 열이 있죠. 그 다음에 열이 생기잖아요. 네. 그 열이 생긴다는 얘기는 염증 반응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든지 그게 코가 됐든 폐가 됐든 열이 발생한 처음에는 몸이 차하게 시작했지만 염증 반응 때문에 열이 생긴 거죠. 아. 근데 이 열은 없던 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체가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게 열이에요. 아, 일종의 어디 아프면은 거기가 약간 화끈화끈한 것처럼.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축농증은 계속 진행이 되다 비염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염증화로 전환이 된 과정이 축농증이고요. 아. 비염은 맑은 콧물이 흐를 수도 있고 조금 진한 콧물이 흐를 수 있지만 축농증은 노란색 염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질적으로 원래 열이 많은 사람들은 비염에서 바로 비염이 축농증으로 변환되는 시기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어요. 아, 열에 민감한 거라서 몸에 열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더 빨리 열화 된다는 거죠. 아. 예. 근데 그렇죠. 결론은 그것도 예, 폐랑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염이 원래 있던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방 비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걸 느끼고 말을 해주는데 이제 비염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그냥 콧물이 좀 환자에게 콧물 좀 났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보통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는 경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감기 걸렸을 때. 두 번째가 비염이에요. 감기는 지나가는 거고요. 네. 비염은 장기간 지속되면 비염이죠. 그 감기 걸렸을 때 코가 막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염이에요. 염증할 때 염이니까. 근데 이제 감기가 나서면서 없어지는 경우는 이제 비염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감기의 증상인 하나가 되는 거고요. 네. 비염은 감기 기운이 없는 상황에서 또 코가 계속 막혀 있는 경우. 예, 비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레르기 비염도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원에 있을 때 알레르기 원이 내 몸 안에 침투를 했을 때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근데 증상이 조금 다르고 나타나는 예, 증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원리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뭐 먼지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아, 네. 예. 보통 그렇게 예, 많이 동물, 생각하죠. 예. 이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는 요인이에요, 요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원인은 아니에요. 아. 원인은 내가 그 자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게 원인인 거고요. 그거는 그 꽃가루, 뭐 동물 털, 뭐 진드기 뭐 이런 거 이런 알레르기 원은 요인.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촉발시킬 수 있는 게 알레르기 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비염이든 아토피든 천식이든 알레르기성이다 이런 건 알레르기성이다라고 한 거는 그 이 외부랑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피부, 기관지, 코 이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열이 있든 없든 예.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외부 자극 심지어는 찬 공기도 알레르기 질환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뭐 꽃가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약간 내부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피부가 직접 닿기 때문에 뭐 아까 살짝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피부 질환도 있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환절기에 가장 많은 피부 질환은? 환절기에는 피부 질환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피부는 코나 기관지는 조직 자체가 좀 틀리잖아요. 피부는 항상 외부에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이상은 공기의 변화나 뭐 미세한 물질에는 어지간한 건 다 막아내기 때문에 피부는 크게는 큰 적은 없고요. 어. 예. 보통 이제 비염이나 천식 쪽이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찬 공기만 한다든 찬 공기를 갑자기 환경이 네. 갑자기 차가워진다든지 아니면 꽃가루나 짐승 털 먼지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 예민해져 있는 거죠. 피부는 예민해질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심한 상태지만 코나 기관지 이런 데는 입 속 피부랑 비슷할 거죠. 빨간색 피부. 아, 네. 그 빨간색 살이죠. 네. 예. 거기가 예민해져 있어요. 혈관이 다 부풀어 있는 상태. 거기에서 조금만 자극이 되니까 이미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이 돼도 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해서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갑자기 궁금해졌던 건데요. 환절기 때 이렇게 피부병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토피라든가 아니면 뭐 네. 다른 피부에 관련된 증상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환절기에 뭐 유독 뭐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뭐 그것들은 뭐 환절기라든가 네. 다른 뭐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피부만 딱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습한 때 혹은 굉장히 건조할 때 피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아, 그럼 환절기하고는 크게는 상관 없겠네요. 환절기니까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날씨가 온도가 떨어지고 습이 높아지면 땅구멍이 막혔잖아요. 네. 그러면 땅구멍이 막히는 순간부터는 열이 적겠지만 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열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발진이 생길 수는 있죠. 반대로 굉장히 습한 상황이었는데 날이 바뀌어서 온도가 올라가고 비도 안 오고 하니까 건조해졌을 경우에는 원래 건조했던 피부 네. 평소에 건조했던 피부일 경우에는 건조한 데다가 밖에서 또 건조하기 때문에 예, 피부가 충분히 수분 공급을 못 받으면 가려울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노인성 소양증이 그런 경우고. 그 또 자꾸 제가 이야기 막상 얘기하다 보면 궁금한 게 좀 생겨요. 그 한국은 보통 이제 여름에 장마철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나라는 계절적으로 따지면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 뭐 겨울이라지만 이 나라 온도 자체는 그렇게 낮진 않지만 아무튼 뭐 겨울의 우기인 거랑 한국처럼 여름의 우기인 거랑 둘 중에 박사님의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게 좀 더 몸에는 안 좋을까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 뉴질랜드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아, 네. 추우면서 습한 게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만 비교했을 때 인체에는 따뜻한 게 더 열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아, 뭐 예. 그, 추운 거보다 낫겠죠. 예, 추운 거는 모든 걸 수축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인체에서 모든 활동들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효소, 뭐 인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 아, 네. 아니면은 무슨 전달 물질 중요한 것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뭔가 인간 인체를 유지를 하는데 제일 저기 필요한 게 단백질인데 이 체온이 너무 떨어져도 그런 물질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요. 네. 반대로 너무 높아도 잘 못 하긴 마찬가지지만 근데 차가운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습까지 있으면은 습이라는 거는 성질이 좀 무겁고 좀 끈적끈적한 느낌? 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물 섞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밀가루에다 물을 섞으면은 푸석푸석한 밀가루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습 추운 데다가 거기다가 습까지 더 더하면은 인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더 힘들어지고 예, 사람이 몸이 축 가라앉게 되고 그러죠. 근데 더울 때는 그래도 열에 의해서 너무 덥지만 않은 상태라면 몸이 어느 정도 순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열을 식히는 방법도 다양하고. 열을 식힌다는 게 뭐 그러니까 내부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로? 외부도 마찬가지죠. 외부적으로 식혀야지 내부도 같이 식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열대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하고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겨울에 습한 것이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또 반대로 이 나라는 또 뜨거운 여름에 건조하잖아요. 예. 그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 겨울 때하고 또 근데 뉴질랜드가 저도 듣기로는 여름에 건조하다고 들었는데 또 그렇게 건조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건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습도는 또 그렇게 안 낮아요. 아 그럼 상대적인 건가요 그게?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로 봤을 때는 습도가 아주 없을 때도 한 50도 아래? 40도 아래? 그 이상 내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보통 제가 한국을 몰라서 습도 같은 걸 관심이 뭐, 없어서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삼면이 바다고 네. 해서 습도가 낮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살았던 북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여름에 거기 있다가 온도까지 높아버리면은 이 남방에서 습도 높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북경에 처음에 와서 코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몸이 못 따라가 주니까 원래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야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습이 많은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코피를 흘릴 정도로 건조해서 예.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질문은 의학이랑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건조한 더운 곳이 그 뭐라고 불쾌지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그늘 가면 시원하고 네. 밖에 있으면 근데 뉴질랜드도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뉴질랜드는 그늘 가면 시원하죠. 네. 예, 그리고 밖에 있으면 따뜻하고 해가지고 해 있는데 나가면 덥고 그늘 안으로 들어오면 시원한 거는 그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사막 기후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분 습이라는 게 네. 온도를 머금고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물이 용어 과학 용어로 비중 하여튼 이 열을 머금고 있을 수 있거든요. 수분이잖아요. 네네. 물이 상온에 뜨거운 물을 상온에 놔두면은 바로 식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물이 그 온도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수분이 공기 중에 차 있는 상태에서 만약 더운 여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 더운 여름인데 습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해를 피할 수는 있지만 이 수분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자체가 계속 공기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거고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엄청 추운 거는 이 수분이 이 냉기를 품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겨울이 추우면서 습한 게 더 나쁘다는 거는 이 덥고 차갑고 습한 게 내 몸을 침투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운 거는 뭐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울 때는 그래도 내 몸이 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열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겨내기 쉬운 거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체질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열에 더운 게 더 강할 수 있고 추운 게 더 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들은 뉴질랜드 겨울이 더 힘들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열이 많고 땀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반대되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추위를 많이 타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열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건 없이 그냥 환경을 바꾸면 되죠.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아니 이제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가까운 친하게 지내는 형도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이 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여름에도 땀 안 흘리고 둘이 이렇게 막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움직이면은 옆에서는 막 땀 흘리고 있고 저는 그냥 쌩쌩하니까 막 그런 거 보면서 또 이렇게 서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체질은 아무래도 바꾸기는 게 쉽지는 않겠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체질을 약한 체질을 개선시킬 수는 있는데요. 그거를 바꾸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틀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 인간의 힘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조금 약간 좀더 좋게는 바꿀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죠. 예. 완전히 이렇게 하기는 힘들었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환절기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환절기 때 무슨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안 하면 좋은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환경 뭐 그런 것들 환경이 바뀌는 거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글쎄요 우선은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몸이 온도에 적응을 할 때 조금 좀 도움을 주는 거죠. 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더웠다가 추워질 때는 땀을 내주는 거죠. 억지로라도 열을 발산을 시켜서 네. 온도를 좀 올리는 거네요. 네. 그 방법은 뭐 사우나를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뭐 생강차를 먹는다든지 예. 그러니까 외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온도도 온도지만 체력적인 뭐 기력 같은 걸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딱히 실생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아.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병이 발생하는 병이 겨울만 되면 병이 쉽게 걸리는 사람들은 몸이 차단 얘기잖아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겨울에 발생할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겨울이 오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 나라는 겨울이라고 해서 낮에 햇볕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뭐 봄처럼 되게 따뜻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교차 크게 느껴지거든요. 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야 뭐 약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뭐 약을 먹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고 겨울에 생기는 병을 여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름에 몸의 온도를 최대한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이잖아요. 네. 예방인데 여름에 덥다고 찬 거를 많이 먹고 예. 그다음에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땀구멍이 막혀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계절이 바뀌었을 때 이 바뀌는 거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충분히 운동을 하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온도 만약에 한계치를 100이라고 보고요. 네. 여름에 80, 90을 유지를 했던 사람이 겨울에 갔을 때 이미 80, 90의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름에 관리를 안 해서 여름이라고 몸의 체온 온도를 많이 떨어뜨렸어요. 한 50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50을 갖고 겨울을 맞은 거죠. 아, 그러면은 그렇죠. 차이만큼 더 빨리 소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90에서 겨울을 맞은 사람하고 50에서 겨울을 맞은 사람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 발생할 병을 예방하려면 여름에부터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 거죠. 이제 뭐 모든 의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긴 한데 예방을 먼저 해야 된다. 병이 오기 전에.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참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일단 자기가 안 당해보고 안 아프면은 뭐 그러니 하면서 지내버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당했을 땐 이미 늦었죠, 사실. 근데 뭐 저도 안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여름에 남들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예. 그렇게 됐을 때 겨울 되면 힘들어요. 그렇게 몸을 관리해. 그러니까 평소에 몸이 차기 때문에 사실 열이 많은 사람보다는 더위를 덜 타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니까 조금 덥다고 해서 그거를 못 참고 체온을 낮출 수 있는 행동들, 음식 습관들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을 갖고 여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겨울을 맞을 수 있는 것밖에 없죠. 그렇군요. 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예방, 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환절기도 환절기지만은 어떤 계절이 와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결국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환절기가 와서 뭐 준비한다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서 뭐 가을이든 겨울이든 모두 이제 건강이 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